김보현 대학 창립 이른돌 기념보고회가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김보현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곽범기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보현 대학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꾸미고 나갈 관리 일꾼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믿음직한 농업 간부 양성 기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36, 1947년 3월 11일 대학의 전신인 북조선 농업 간부 양성소를 창립해 주시고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도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대학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 83, 1994년 8월 11일에는 김보현 선생님의 열렬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은 유능한 일꾼들을 키워낼 때 대한 숭고한 뜻을 담아 대학의 명칭을 김보현 대학으로 명명해 주시었으며 교수교양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보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 간부 양성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으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